오케이, 오케이. 끝났다 다 잊었다 이제야 너를 지운다 참 길었던 참 힘들었던 이별과 이별한다 다 그쳤다 다 멈췄다 이제야 빛이 내린다 태풍 같던 비바람이 이제야 끝났는데 너의 기억이 추억이 다시 말이 희가 나 한 말만 더도 난 온통 너로 또 잤잖아 내게서 떠나온 것이 도망쳐 난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